4월 22일 금요일 정결한 제단의 제사라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에스겔 43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제단을 큰 규빗으로 측정한 것이다. 밑받침은 높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이고 그 가장자리를 둘러있는 경계는 너비가 한 뼘이다. 그리고 제단의 높이는 이러하다. 바닥에 닿는 밑받침부터 아래쪽 단까지는 높이가 2규빗, 단의 너비가 1규빗이고 그 단부터 그 다음 단까지는 높이가 4규빗, 단의 너비가 1규빗이다. 번제단의 높이는 4규빗이고 그 위에 소순뿔이 4개다. 번제단은 길이가 12규빗, 너비가 12규빗으로 정사각형이다. 그 밑에 단도 길이가 14규빗, 너비가 14규빗으로 정사각형인데 그 가장자리를 둘러있는 경계는 2분의 1규빗이고 1규빗짜리 받침이 둘러있다. 제단의 계단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것들은 제단 만드는 날에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리는 제단에 관한 규례들이다. 사독의 후손들로 나를 섬기려고 내게 다가오는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에게 너는 속죄 제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라.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그 피를 조금 가져다가 제단 위에 내 뿔과 제단 아래 단 내 귀퉁이와 그 가장자리에 발라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하라. 너는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소 밖에 있는 성전에 정해진 장소에서 태워라. 둘째 날에는 내가 속죄 제물로 흠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들여서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한 것처럼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끝마쳤을 때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한 마리, 양떼 가운데 흠없는 숫 양 한 마리를 드리도록 하여라. 내가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드려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위에 소금을 뿌려서 그것들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다. 너는 7일 동안 속죄 제물로 매일 숫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하고 또한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와 양떼 가운데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준비하여라. 7일 동안 그들이 제단을 속죄하고 정결하게 봉헌할 것이다. 이날들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과 그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제단에 바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번제단의 크기. 성전 회복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장소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죄사함을 받는 곳으로 나의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번제단은 모두 3층이고 네모 반듯하며 네 모퉁이에 각각 소순뿔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백성의 장로들이 동쪽을 향해 태양신에게 경배했으나 이제는 번제단의 동쪽 층계를 통해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번제단 봉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에는 온전함과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만든 후에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제사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이 담당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온전히 섬기던 자들입니다. 제단은 7일간에 걸쳐 정결하게 준비됩니다.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뿔뿐만 아니라 제단의 각 모퉁이와 사명 가장자리까지 발라 속죄하게 합니다. 또한 매일 흠없는 짐승들을 죽여 속죄제의 제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제8일부터 번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받으십니다. 번제단의 속죄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묵상 에세이. 주 앞에 설 때 거룩함은 시작된다. 이집트의 기둥성자로 유명한 시메온이란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17m 정도 되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서 무려 3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기둥 위에서 수행과 고행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기둥성자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가 점점 골마 썩어 들어가고 있을 때도 치료를 받는 대신 다리에서 떨어진 구더기를 모아다가 다시 몸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금욕과 고행을 통해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이유로 금욕과 고행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다. 시아란 성자는 빵을 먹을 때 잼 대신 모래와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빵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 먹기는 하되 그냥 먹지 않고 모래와 함께 먹으면 먹는 동안에도 자신의 몸에 고통을 주어 좀 더 성결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데만 급급하다가 이내 지치고는 신앙의 길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길, 성결의 영성은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쓴물을 내는 우리의 옛 자아를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단물을 내는 주님의 자리로 옮길 때 우리 근원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성결의 영성이 시작되는 곳임을 잊지 마십시오. 박은주의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 한절 묵상.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메시아 대속사건의 모형입니다. 죄인들 대신 죄인이 되셨고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셨으며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죄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번제단에 뿌려진 짐승의 피는 온전하지 못했으나 하나님 아들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화목과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온몸과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번제단에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사 저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 이렇게 거룩해야 할 제사의 본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를 돌아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